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How, wow, wow Whatever 나 싫은 말이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수다 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, fly, fly 있지 그것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나와 나와 커녕 피코 blue blue blue whatever 매일매일 제멋대로 인 바람결을 따서 만든 이 나침반이 가리킨 그곳에서 발견 Oh that's you you yes you 있지 저런 건 그저 자그만 돌멩이야 빛이 지금부터